문제 넣었잖아. 이거 본수가 문제 넣었다. 지금 왜 쉬고 있겠어? 아. 네. 아니, 말만 필요해요. 어, 세번 선배. 네, 어서.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Gorgonzola, j'ai une maman.